HUBS. Global Fight. 아침에 다들 뉴스 보셨나요? 이놈의 지구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도 둘러보니 언제나처럼 세계 곳곳에선 성난 군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죠. 여기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 새로워진 글로벌 파이트 시즌2입니다. 저희 글로벌 파이트가 이런 이슈를 놓칠 수 없죠. 패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다라는 말처럼 오늘날 우리는 원하는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 호소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해진 패션의 자유.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당시 사회가 시민들의 옷차림을 통제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당했고 지금의 자유를 되찾기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해요. 기자 윤지우,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저 임세윤과 함께 글로벌 파이트 시즌2 9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복사와 관련해 194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전반기와 종전 후의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파리가 독일군에게 점령되고 영국과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이 진행됨과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돼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공장은 군수물자를 생산해야 했기에 전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생활 필수품의 생산이 제한됐어요. 식품은 물론이고 의류 제조에 필요한 옷감과 부속품이 부족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1940년대는 의복 제조에 관한 규제가 강화돼 장식 디자인을 없애는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인당 구매 가능한 의복의 수를 제한하는 쿠폰제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40년대는 영국 상무성이 용도 기획안 정책을, 미국에서는 1943년 제한령을 공포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스커트의 길이와 폭의 최대치수, 스커트 주름의 수까지도 제한하며 미적인 측면에서 역시 이들은 자유를 빼앗깁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사용되는 옷감의 양을 줄이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규제를 증명하는 의복의 형태는 밀리터리 룩인데요. 짧은 모자, 짧은 스커트, 원단의 사용을 대폭 줄이고자 했음이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한편 유틸리티 룩에서는 줄어든 단추의 수, 주름의 사이즈나 소매의 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군수물자를 보충하기 위한 소비 제한이 국가로부터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사실은 이러한 내핍 생활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마침내 최소의 가격으로 품질 좋은 기성복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이들의 관심과 노력은 당시를 기성복의 합리적인 제작 기술이 크게 발달했던 시기로 만들었습니다. 홈메이드라고 불리는 옷을 손수 수선하거나 만들어 입는 문화 역시 크게 발달했던 시기고요. 더불어 의복의 생산과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했으므로 생산 공정의 기계화, 노동력의 효율화, 원가 계산 등 패션 산업에 있어 경영 능력 역시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기성복 생산이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시기로 불리기도 한다네요. 제2차 세계대전 중 크게 변화를 보인 복식 형태. 그것은 그 어떠한 때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후에도 그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질 정도로 말이죠. 전쟁이 끝난 뒤 의복에 제약을 두는 규정들은 자연스럽게 철폐됐지만 오랜 시간 굳어진 의복 습관 때문인지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변신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된 밀리터리 룩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입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것은 바로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디올이 맞습니다. 1947년 디올은 뉴 룩을 발표하며 혁신적이고 새로운, 모던하며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의복을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크나큰 반항은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이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를 채워줬습니다. 드롭숄더의 둥근 어깨선과 잘록한 허리, 풍성하게 퍼지는 플레어 스커트로 대표되는 뉴룩에 많은 여성들이 열광했고, 이후에도 뉴룩은 다양한 라인으로서 시도되기도 했다네요. 한편 남성 복식에 대한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워낙 오랜 기간 지속됐던 전쟁이기에 디자이너들은 의복 디자인의 영감을 군대에서밖에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1940년대 초반에는 전쟁 시 군복에서 영향을 받아 어깨를 각지게 강조하고 라펠이 넓은 슈트를 주로 착용했습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등장한 더플 코트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아이템이 되기도 했죠. 종전 후 평화가 온 뒤에는 상대적으로 위험 있는 볼드룩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성복에서는 여성복과 달리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 때문인지 터틀넥 스위터나 가디건처럼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의복이 줄을 잃었던 것 같네요. 우리 옷에는 각자의 자아 개념이 담기기도 하고 때론 옷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타격은 더 심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영미권 국가의 의복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며 70년대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 금지법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한 복식에 대한 강압적인 규제는 어느 국가에나 한 번쯤은 거쳐온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글로벌 파이트 시즌 2 9번째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윤지우, 엔지니어 김민주, 그리고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른 열렬한 논쟁거리들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 가세요. HUBS